HUBS 웰컴 투 K-POP 월드. 6월의 첫 번째 제작 라디오 웰컴 투 K-POP 월드입니다. 1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종강이 있는 6월달이 됐다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2년간의 비대면 강의를 끝내고 처음으로 대면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오던 3월의 설레임이 아직도 생생한데 곧 있으면 종강이라는 게 살짝은 아쉽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직 기말고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다들 종강만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니죠? 종강을 하기 전 우리에겐 기말고사라는 장벽이 있으니까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해서 1학기의 마지막 달 6월을 아름답게 마무리해봅시다. 오늘은 웰컴 투 K-POP 월드 1화와 똑같은 K-POP 아티스트의 뮤비를 준비해봤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오늘의 노래 들으면서 한번 같이 떠올려봐요. 악동 뮤지션 200% 난 스트로베리처럼 베리베리 상큼한 사람 돈 워리워리 어리버리한 그대 주위 사람들은 모두 다 이기주위 밤낮이 걸으며 너 지켜주 너와 달리 그들은 자기를 과시하지만 태도가 잊혀다가 일어나 잠꼬대로 돈을 찾네 아침이 깨는 소리 모닝 바람들은 넥살 모닝 저물어가는 달빛은 let it go 여물어가는 로맨스 꿈꾸고 Hello 어디 가는 거니 I'll be there 네가 있는 그 거리 아직 우리 사이 서먹해도 그래도 try 는 해봐야지 날 알아줘 오늘 함께 탐구해볼 K-POP 뮤비는 악동 뮤지션의 200%입니다. 웰컴 투 K-POP 월드의 첫 번째 주제가 악동 뮤지션의 낙하였는데 다들 기억하시나요? 1화에서 살펴봤던 낙하는 조금 우울한 분위기의 노래였다면 오늘의 노래 200%는 밝고 청량한 분위기의 곡이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잔잔한 분위기인 악동 뮤지션의 노래들도 참 좋아하시지만요. 그래도 악동 뮤지션 하면 바로 이런 밝고 행복한 느낌의 곡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악동 뮤지션의 데뷔 초 곡들을 찾아 듣게 된달까요? Give Love, Revive, I Love You 등 모두 발매된 지 꽤 오래된 곡들이지만 언제 들어도 항상 좋은 곡들인데요. 오늘의 노래인 200%도 2014년에 발매되어 벌써 8년이나 지난 노래지만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답니다. 무려 6월 1일 어제 기준으로요. 멜론 차트에서 570위의 기록을 세웠답니다. 발매된 지 8년이나 된 곡이 순위권에 있다니 역시 명곡은 시대를 타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쯤 되면요, 과연 이 명곡의 뮤비는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우리 뮤비도 함께 감상해봐요. 1, 2, 3, 7, Welcome to my playground. 어디서 누구랑 있니? 라고 한 번은 물어볼 것도 같은데 You say 멍하니 있다가 돌이켜보면 반복되는 일상에 난 뭔가 더 필요해 Give me kissing, give me kissing Who? Wild tripping, wild tripping If you wanna play with me, wanna stay with me You better come here right now Give me kissing Ooh. Why you tripping If you wanna play with me Wanna stay with me You better come here now 널 만나고 이뤄지는 눈부시게 빛나 어디든 나를 어린 나이처럼 만들었던 마음껏 놀고 싶어 난 회색빛의 기억을 알록달록하게 넌 물들여 나의 모든 순간 속에 놀러와 See me now Sing it now Welcome to my playground Oh, oh, 너와 함께 하면 Oh, oh, 어디든지 Follow, oh, follow, oh, oh, 언제까지라도 같은 곳을 떠나봐 I don't get it now 어디서 뭐 하고 있니? 라고 한 번은 물어볼 것만도 같은데 I can't imagine life 너 없인 못 산다고 말로만 하면 뭐해 이젠 보여줘 내게 give me kissing Who? Wild tripping If you wanna play with me Wanna stay with me You better come here right now give me kissing Ooh. Why you tripping If you wanna play with me Wanna stay with me Better come here now 널 만나고 이뤄지는 눈부시게 빛나 어디든 나를 어린 나이처럼 만들었던 마음껏 놀고 싶어 난 회색빛의 기억을 알록달록하게 넌 물들여 나의 모든 순간 속에 놀러와 See me now, sing it now Welcome to my playground Oh, oh, 놀러 오늘의 뮤비는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K 하이틴 느낌의 뮤비입니다. 뮤비의 여주인공 수연은 남주인공 주혁을 짝사랑하는 여고생인데요. 주혁에게 푹 빠져버린 그녀는 남벌레의 주혁의 뒤를 쫓아다니며 그를 지켜보죠. 그녀는 그를 생각하며 색종이를 이용해서 하트와 종이학을 접기도 하고요. 자신의 셀카를 찍는 척하며 몰래 주혁의 사진을 찍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는 수연의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스토킹일 수도 있으니까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죠?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은 건전한 짝사랑 문화를 지향한답니다. 암튼 자신만의 사랑에 빠져버린 수연은 계속해서 주혁을 따라다니는데요.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주혁에게도 전해진 걸까요? 이 둘은 결국 썸을 타게 된답니다. 알콩달콩 썸을 타는 두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아빠 미소를 짓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썸을 타게 된 이 둘, 과연 사귈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썸만 타다가 끝나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그쵸? 이 사랑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귀 쫑긋 세우시고 오늘의 라디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FX 굿바이 썸머 이렇게 복도에서 떠들다 같이 혼나던 우리 둘 벌써면서도 왜 그리도 즐거웠는지 알았어 그날 이후로 yeah. 우리는 yeah. 쌍둥이 별자리처럼 넌 나 나는 너였어 졸업하기 전 날 많이 울던 너 남자라고 꾹 참던 뜨거웠던 그 여름처럼 안녕 친구라는 길 어느새 우리 sorry, I'm sorry. 여름아 이젠 goodbye, yeah, yeah. Ay, ay, yeah. What do I say? We didn't have to play no games. I should've took that chance. I should've asked for you to stay. And it gets me down. The unsaid words that still remain. 시작하지도 않고 끝나버린 이야기. 축제 마지막 날 너의 노래도 늦어가는 밤하늘처럼 안녕. 그렇게 썸을 타게 된 이후 뮤비 후반부로 가면서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즐기는데요. 서로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여주기도 하고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마치 청춘 영화의 한 장면인 듯한 썸을 이어나가죠. 심지어 버스 기사님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스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즐거워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수연의 짝사랑 완전 대성공할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런데요. 뮤비의 마지막 부분에서 엄청난 반전이 등장한답니다. 바로 주혁이 썸 타던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수연과 주혁이 썸을 타던 장면들은 사실은 주혁과 다른 여학생이 썸을 타는 모습들을 교묘하게 편집한 모습들이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본 장면들은 그냥 수연의 바람이었던 거랍니다. 오늘의 뮤비는 수연의 씁쓸해하는 표정과 함께 살짝은 허무하게 끝이 나버리는데요.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괜히 여주인공 수연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너무 허탈하고 제가 더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남학생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니 여러분도 속상해지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아직 아쉬워하기는 이르답니다. 주혁의 옆에 있던 여자가 사실은 주혁의 여동생이라는 게 악동 뮤지션의 기브 러브 뮤비에서 밝혀지거든요. 기브 러브 뮤비도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라디오 끝까지 들으시고 꼭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노래 한 곡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소 나비소녀. 조그만 내 그짓 널 향한 이끌림 나에게 따라오라 손짓한 것 같아서 애절한 눈빛과 무원의 이야기 가슴에 회오리가 몰아치던 그날 밤 오묘한 그대의 모습에 넋을 놓고 하나뿐인 영혼을 뺏기고 그대의 몸짓에 완전히 취해서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나인데 아지처럼 색보니 앉아 눈을 뗄 수 없어 시선이 자연스레 걸음 맡아 널 따라가잖아 날 안내해줘 yeah.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데려가줘 가파른 오르막 깎아진 절벽도 걱정만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었니 너는 꿈에 우아졌지 Oh 난 몇 번이고 바라고 사랑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예고도 없이 불시에 찾아와 아지처럼 사뿐히 앉아 눈을 뗄 수 없어 시선은 자연스레 걸음마다 널 따라가잖아 나랑 해줘 숨은 띵곡을 찾아라 오늘 소개해드릴 띵곡은 악동 뮤지션의 작은 별입니다 작은 별은 오늘 뮤비로 함께 만나본 200%와 같은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이 두 곡이 수록되어 있는 악동 뮤지션의 데뷔 앨범 플레이는 데뷔 초 악뮤의 풋풋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앨범이랍니다 이 앨범의 수록곡들은 모두 찬영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인데요 이 앨범의 어떤 곡들을 듣더라도 와 이찬혁은 천재다 라는 말이 본인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게 될 거랍니다 특히 오늘의 띵곡 작은 별은 서정적인 멜로디와 시 같은 가사가 정말 매력적인 곡이에요 저는 나이를 먹은 하늘 눈이 침침할 뿐이야 별은 여전히 빛난대 라는 가사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요즘 서울에서 밤하늘을 올려다 봐도 별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이 느껴지는 느낌이 드는 기분이에요. 눈으로는 별을 볼 수 없지만 오늘 밤은 악동 뮤지션의 작은 별 들으시면서 기로 별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같이 6월의 선선한 밤에 혼자 들으면 그 분위기가 정말 끝내줄 것 같네요. 악동 뮤지션 작은 별 소년의 고백 소리가 들려오면 그건 작은 별의 뒤적임일 거야 가끔 밤하늘을 보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같은 모양의 빛깔이 떠다니지 저게 인공위성일까 별이었으면 좋겠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눈은 사라지지 않아 나이를 먹은 하늘 눈이 침침할 뿐이야 여전히 별은 빛난대 반짝반짝 작은 별님 날 조금만 비춰주세요 이제 어때 좀 봐줄만은 한가요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둘러보면 모든 하늘은 그렇게 my star rise on your night. Please let my star rise on your night. Please let my star rise on your night. 별이 아름다운 별이 나도 어쩌면 별님처럼 빛이 될 수 있나요? 나도 누군가 오늘의 뮤비는 악동 뮤지션의 200%였는데요. 평화로운 분위기의 뮤비에서 소소한 반전이 있어서 재밌지 않으셨나요? 이런 작은 요소 하나만 있어도 그 뮤비가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말이죠. 오늘의 뮤비는 고등학생의 짝사랑이라는 주제에 맞게 청량하고 맑은 색감의 장면들이 너무 아름다운 뮤비니까요. 꼭 한번 시청해보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풋풋한 감성이 마구 느껴지는 장면들에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오늘의 풋풋한 뮤비를 마지막으로 HBS 목요일 점심 라디오 웰컴 투 K-POP 월드는 종방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K-POP 뮤비들을 찾아볼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즐거웠답니다. 남은 1학기 모두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학기에는 더 재미있는 헙스 라디오로 꼭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PD 박주희, 기술의 박세준, 저는 아나운서 성재훈이었습니다. HUBS